나만 멀어져 갈 수가 없는 걸 oh. 지쳐 쓰러진 내 맘에 선명하게 비춰오는 starlight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나를 잡아줘 빛을 따라 나와 걸어가 오랫동안 내 그려왔던 꿈 온 세상 가득 색을 채워봐 우리가 함께한 순간 그곳이 어디든 나의 꿈이겠죠 oh oh. 지쳐 쓰러진 내 맘에 선명하게 비춰오는 starlight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나를 잡아 Another dream.